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불밀의 청년운동 용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는 청년운동 사조관을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과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송대에 진행된 8월에만도 근 2만 5천 명이 청년운동 사조관을 참관한 것을 비롯해서 개관 후 이곳을 찾은 참관자 수는 1,462개 단체에 1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